자연 에너지 개발과 리용, 에너지 조략을 위한 과학기술 성과 전시회 개막식이 9일 평양의 과학기술 전당에서 진행됐습니다. 개막식에는 관계 부문 일꾼들과 이번 전시회에 출품한 단위의 일꾼들, 과학자, 기술자, 교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전시회장에는 풍력과 저수력, 지열, 생물질과 태양 에너지를 개발 이용하고 에너지 조략에 이바지할 170여 종의 450여 점의 가치 있는 과학기술 성과 자료들과 제품들이 실물과 함께 도회로 전시되었습니다.